내가 나를 본향이면 심양강 건너와서 연화분에 심었던 화초 삼색 또한 피었더라.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낭 군이 내가 내 건곤이지. 아무리 하여도 내가 내 건곤이지. 청월이라 15일에 망어라는 생각세라.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낭 군이 내가 내 건곤이지. 아무리 하여도 내가 내 건곤이지. 2월이라 한식날에 선추절이 정막이로다. 계좌주의에 넋이로구나. 면산에 봄이 드니 불탄 풀 송림 난다.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낭 군이 내가 내 건곤이지. 아무리 하하 내 건곤이지. 3월이라 삼진날에 강남서 나온 채비 왔노라. 현신한다.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낭 군이 내가 내 건곤이지. 아무리 하하 건곤이지. 척수 아직 국화세김의 환자문이란다 조구남의 화로다 어이야 더이야 허이야 삼승퍼선에 볼바다 달라느냐 조구남의 화로다 어이야 더이야 허이야 뛰어라 사랑놈의 화로다 나 돌아가 돌돌거리고 나 돌아